오늘 본문 60장부터 마지막 장 66장까지는 이사야서의 세 번째 부분의 핵심을 이루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독 스룹바벨과 또 제사장 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고국에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해져 있었고 또 성전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이스라엘은 고레스 왕이 내어준 이제 성전 기물과 또 각종 예물들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는데 주변 국들이 이제 시기를 하게 되고 또 경제적 또 어려운 이제 여건의 이제 공사들을 14년 동안 이제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다리오 왕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그들을 격려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이제 성전을 또 완공시키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의 삶에는 아주 변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또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며 또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향한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과 베풀어지는 그들의 구원과 또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 생명과 또 영광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모여들게 되는 것 그리하여서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런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9절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사실 이들은 본래 빛을 발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자들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59장에 말씀해 보면 동일한 대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서 59장에는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리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어둠 속에서 헤매며 또 캄캄한 가운데서 거하는 맹인과 같이 비참한 신세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에도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렇게 세상이 어둠 가운데 덮여 있고 또 만민은 캄캄한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 한국말로 보면은 미래 시제 같지만 원어로 보면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어둡고 그 속에 땅에 살고 있는 이 만민들은 더 깊은 어둠, 즉 캄캄한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어떤 인류의 현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찰스 스펄전과 함께 영국 침례교의 위대한 설교자로 뽑히던 알렉산더 맥클라라는 그분은 땅과 만민에게 임해 있는 이 어두움을 세 가지 어두움이라고 이야기를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지의 어두움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몰라서 무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세계는 물론 심지어는 인간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슬픔의 어두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슬퍼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리하여서 이 슬픔을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세 번째는 죄의 어둠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어두움이 덮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첨단 문명을 가진 나라의 사람들이든지, 또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복음의 빛이 없다면 인간은 무지하고 또 슬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과학자나 철학자, 종교인도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이고 또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에 아무런 소망 없이 또 절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과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절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참빛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그 머무른 분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빛이 왔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을 비추는, 그 캄캄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도 빛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60장 1절에 보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도 보니까 열방은 내 빛으로 또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본문은 계속적으로 내 빛, Your Ligh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을 비추셔서 그냥 밝아지는, 우리도 그냥 밝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빛을 받은 우리도 빛을 비출 수 있는 발광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을 받으면 우리도 빛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받아서 우리 안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화평케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아직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는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또 어두울 때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태양이 뜨고 또 빛이 임하고 아침이 되었는데도 계속 잠을 자고 있으면 게을러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아침이 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면 뇌의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흥회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영적인 도전과 함께 결단을 하지만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죄악에 빠져서 살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또다시 돌이켜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불순종하고 또 작심삼일이 되고 또 흐지부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빛을 받고 또 빛을 보았으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였으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난 해도 안 돼. 내가 그렇지 뭐.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야.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야. 내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다고 주님께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어나라. 내가 내 빛을 그리고 내 영광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내 빛과 내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는 일어나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우리에게 하시는 두 번째 명령은 빛을 발하라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빛을 발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발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빛을 발하라는 사실입니다. 슬퍼하던 사람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면 기쁨에 넘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매일 슬퍼서 또 울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저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궁금하게 됩니다. 또 우상숭배를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얼굴이 표정이 바뀌게 되어서 사람들이 다 놀라게 돼요. 허무함에 방황하던 그 사람이 영원을 바라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 목적을 발견하게 되니까 눈동자에 빛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져 또 가족을 괴롭히던 사람이 이 거룩해져서 자신과 남들에게 이익을 주면서 살게 되는 거지. 이런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귀신이 쫓아나게 되자 그 삶이 바뀌게 되어 사람들이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을 바라는 것,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나서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 행동,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언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 참된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비춰진 그 빛을 삶 가운데 비추고 또 바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참된 빛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가 빛을 비추고 또 바라면 일어나서 빛을 비추고 바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일어나는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쭉 나올 때 우리 8절부터 보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세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을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빛이 되시고 또 성도들이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이 빛으로 나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영광의 집에 교회로 다 모이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민족이 볼 때 지중해 섬들에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구름 때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둠에 처해 있던 불신자들이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발하여서 그들이 우리의 빛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 교회로 모이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알아서 올 거야. 그들이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선교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누구에게나 쉬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들, 예정하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것처럼 그룹대처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느 때 일어난다고요? 성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임한 이 성도들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이 임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면 그 성도의 삶의 실패는 없습니다. 그 어두움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죄악된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빛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영광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